got someone, jump in the melody. Turn up the lights, she's on an energy. You're on my drum, set on fantasy. 누가 어쩌던 나는 handle it. Show me what you got. 오늘 밤과 시간 없지. Come on, come on, 바로 나 리듬에 맞춰서 스텝을 흥이 나면 never ending. 감각적인 내 feeling 스스럽지게 놀라긴 이게 난데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구름 위로 paradise 두 손을 올리고 let's dance 너와 나의 paradise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하늘 위로 paradise 두 손을 올리고 let's dance. Yes. 전부 끝내주지 아무도 못할걸 따라올 수 없지 show me what you got 오늘 밤과 시간 없지 come on come on 바로 now 리듬에 맞춰서 스텝을 신이 나면 never ending 창의적인 the villain 소스라치게 놀라긴 이게 난데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Yo, fresh out the 이발소 깔끔한 지하 쳐져가는 지갑 속 내 힙합 flow 위인들의 집합 속 톡 씹는 이유 지나치게 바빠 가만히 있어 시작 내가 들어오면 누워있던 놈들의 자세는 직각으로 인사 I got it for my 아버지가 그러셨지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자체부터가 입맛 지각 몸으로 니나노 니나노 야 입술로 피가로 피가로 야 민진한 MC 한지만 나 진지 게임 오버 파먹자 GG 베이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